Ops News. (2023학년) 가을 학기 미국 단기 한국어 과정 멘토링 참여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2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영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2023 막타 영리더스 캠프 안내입니다. 캠프는 서울 광화문 외 서울 내 두 곳에서 11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비숙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 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막타 영리더스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울산연구원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대상은 우수, 희망, 다자녀, 생활, 그리고 재능장학금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12일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부터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배제됩니다. 이에 현행 수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능이 공통 과목으로만 치러지면서 시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고교 2, 3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된 사회과학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면서 이들 과목 수업이 자칫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 기회주의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북한발 반서방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것이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기회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군 지도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 시기를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7월에는 2.4%로 전망했는데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 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